HUBS 허브스 로컬 사무소. 어서 오세요, 여러분. 여기는 일상생활 속 우리가 몰랐던 법들과 그에 얽힌 사연들을 함께 소개하고 상담해드리는 HUBS의 로컬 사무소입니다. 여기 로컬 사무소에서는 살면서 겪은 법과 관련된 궁금했던 이야기들을 받고 있습니다. 부담 없이 편하게 사연을 말씀해주시면 임지연 엔지니어와 이선호 기자, 저 박선민 아나운서가 상담해드려요. 말씀드리는 순간 저기 방금 오늘의 로컬이 한 통 들어왔는데요. 서울 토박이의 대중교통 이야기 같이 들어주세요 라는 제목이네요. 그렇다면 오늘의 로컬 사무소의 두 번째 카테고리, 바로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과 관련된 법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로컬 지금 들으러 가실까요? 사연에 앞서 제목에 있는 대중교통이 눈에 띄는데요. 제목인 대중교통에 맞게 저희 사무소는 오늘 통합교통체계법 중 환승제도에 대해 다룹니다. 매일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서 당연히 받아들이지만 그만큼 잘 모르고 경험하게 되는 바로 그 법. 이 환승제도와 관련된 두 번째 로컬 같이 들어보실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 쭉 살아온 한양대학교 학생이에요. 저는 학교에 올 때도 또 집에서 어딘가를 놀러 갈 때도 지하철을 자주 타요. 광화문부터 을지로, 서울숲, 강남 여의도까지. 정말 서울의 핫플레이스는 대부분 지하철이 근처에 있어서 좋아요. 저희 집에서 지하철역까지는 걸어가기에는 멀어서 지하철역까지 가는 버스를 한번 타게 된답니다. 그날은 제가 오랜만에 친척들을 보러 할머니가 계신 전라도로 내려가는 날이었어요. 저는 고속터미널역으로 가기 위해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지하철을 타야 했어요. 집에서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러 버스에서 내려서 역으로 들어갔어요. 지하철 개찰구에 카드를 찍는 순간 환승입니다 라는 안내음이 그날따라 유독 신경 쓰이더라고요. 환승이 대중교통을 갈아탈 때 무료로 이용한다는 정도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몇 번까지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환승이 가능한 걸까 하는 궁금증이 들었어요. 고민할 겨를도 없이 지하철이 도착해서 일단은 탔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터미널에 늦게 도착해서 버스 출발 시간에 맞추기 위해 엄청 뛰었어요. 할머니가 사시는 지역으로 가는 버스가 하루에 몇 대 없어서 놓치면 끝장이거든요. 버스가 출발하려던 찰나 겨우 맞춰서 탈 수 있었고 그렇게 저는 지친 몸을 이끌고 잠에 들었어요. 시간이 흘러 눈을 떠보니 버스는 휴게소에 멈춰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휴게소에서 어떤 사람이 표를 기사님께 보여주고 우리 버스에 타는 거예요. 어? 분명 저 사람은 터미널에서 탔던 사람이 아닌데 왜 여기서 타는 거지?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분명히 표를 확인했으니 무임승차는 아니고 그럼 휴게소에서도 탈 수 있는 건가? 저는 혼란에 빠진 채로 할머니 댁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로컬 사무소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대중교통을 타며 가진 호기심을 해결해 줄 거라는 생각에 사연을 적어보네요. 제 궁금증 해결해 주실 거죠? 대중교통을 타다 보면 사연자님과 같은 궁금증이 한 번쯤은 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대중교통은 버스, 지하철, 기차 등 시민들이 이동할 때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대중교통 체계는 세계에서 롤모델이 될 정도로 선진화되어 있는데요. 한국의 대중교통 체계 중 세계적으로 벤치마킹이 가장 많이 되는 제도가 바로 환승제도입니다.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 자가용과 승용차 이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는데요. 현재 통용되는 환승제도는 2001년 당시 건설교통부가 버스와 지하철 혹은 버스와 다른 버스를 교통카드로 환승 시 50원을 할인해주는 제도를 시행한 것이 시초입니다. 그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환승제도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던 상태였죠. 이 이후 서울을 시작으로 수도권 지역에서는 경기도와 인천을 포함한 이른바 수도권 통합 환승제가 2009년부터 시행되어 지금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수도권 지역인 서울, 경기, 인천 내에서 대중교통 이용 후 수도권에서 운행하는 다른 대중교통으로 각 30분 이내 최대 5번까지 환승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환승 할인을 받아 사연자님처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곳곳을 더 싸고 편하게 돌아다닐 수 있겠죠? 이와 유사한 광역 환승망 체계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산, 김해 양산 및 창원, 김해 등 여러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승 체계는 고속버스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2010년 당시 국토해양부는 고속버스 환승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사연자님의 할머님이 사시는 지역처럼 운행 횟수와 노선이 적어 장시간을 기다리거나 인근 대도시로 이동해 고속버스를 이용해야 하는 중소도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각 지역 혹은 권역별로 고속도로 휴게소에 고속버스 환승 정류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호남축은 정안휴게소, 영동축은 횡성휴게소, 중부축은 인삼랜드휴게소, 영남축은 선산휴게소를 환승 정류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속버스 환승은 우선 휴게소까지 가는 표를 예매한 뒤 휴게소에서 각 권역별 목적지까지 가는 고속버스의 표를 한 번 더 예매해서 가는 형태로 환승이 이루어집니다. 사연자님 할머니 댁이 있는 지역이 전라도라고 하셨죠? 만약 환승을 해서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서울에서 정한 휴게소까지 가는 표와 정한 휴게소에서 전라도의 각 도시로 가는 고속버스의 표 총 두 개를 예매하시면 되겠네요. 환승제도를 이용해서 더 빨리 할머니 댁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로컬 사연, 대중교통과 관련된 법을 알아봤는데요. 바로 통합교통체계법에 있는 환승제도였습니다. 사연자님과 청취자분들의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오늘도 한 건 완료했습니다. 오늘 로컬 사무소에서는 대중교통에 있었던 통합교통체계법 중 환승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편리한 환승 할인제도, 하지만 환승제도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갈등이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특히 도시간을 오가는 좌석형 시내버스의 신설 문제를 두고 기존에 존재했던 시외버스 업체와의 마찰이 빚어져 최악의 경우에는 소송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부산 거제간 시내버스 운행 과정에서 있었던 시외버스 업체와의 갈등이 지자체 간 갈등으로까지 번진 사건으로 2010년부터 무려 4년간 이어졌습니다. 환승제도,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보단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면 이러한 갈등은 줄어들지 않을까요? 오늘의 로컬 사무소, 두 번째 영업을 마무리합니다. 살면서 겪은 법과 관련된 궁금했던 이야기들 저희 방송국 인스타그램과 헙스뉴스 카카오톡 채널로 언제든지 보내주세요. 저희 로컬 사무소가 상담해드립니다. 오늘도 방문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박선민 아나운서였고요. 임지연 엔지니어와 이선호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아, 잊지 마세요. 저희 로컬 사무소는 매주 화요일만 오픈합니다. 다음 주에도 또 뵙길 바라며 안녕히 가세요. When you press me to your heart, and in a world apart, a world where roses bloom. H. UBS.